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용해 찾아왔구나. 예? 야,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100.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영입니다. 아, 오늘 제가 그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는 영화의 그 장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르란 말은 굉장히 그 많이 주변에서 듣죠. 이 장르란 말을 특히 비디오 가게를 가면은 영화가 장르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 공포 영화, 액션 영화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러한 그 장르라는 말이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영화란 무엇인가 하는 영화의 그 본질적인 요소를 가장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미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하나의 상품성, 오락을 띠는 어떤 상품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미학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그 미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장르라는 것은 주제라든지 인물 그리고 극의 구성, 시각, 청각적인 요소들 이런 모든 것을 어떤 일련의 유사한 형태로 묶어놓은 그런 것을 지칭합니다. 장르라는 것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바로 그 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미학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관객에게 지적인 판단 그리고 또 정서적인 그런 효과를 동시에 전달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장르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알아보면요, 장르 영화는 시대에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 그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변화에 끊임없이 대체해가면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성되고 변화되고 해체되고 그리고 없어진 장르가 다시 재생성되기도 합니다. 이런 생성과 소멸의 단계를 밟음으로써 어떤 장르도 사라지는 그런 장르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는 또 다시 어느 시기에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SF 장르가 가장 대중적인 장르죠. 근데 이 헐리우드 SF 장르가 사실은 쭉 지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소멸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전성기를 보였던 것은 1940년대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유행을 했다가 60년대에는 거의 그 SF 장르가 대중적인 장르에서는 소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등장한 것이 70년대 중반에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의 붐을 타고 80년대 들어와서 ET라든지 그리고 터미네이터, 에일리언 이렇게 90년대까지 이어오면서 계속 장르 SF 장르가 유행을 하고 있죠. 이 장르의 그 이런 생성과 소멸과 그리고 다시 재생성되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영화를 깊이 보지 않으면 쉽게 그러니까 느낄 수 없는 문제인데 바로 사회의 변화와 이 영화라는 상품, 영화라는 미학이 끊임없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변한다는 그런 측면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그 장르를 어떻게 그 구성이 되고 있는가 하는 내적인 요소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장르 영화를 이렇게 가만히 뜯어보면요. 같은 장르 안에서 동일한 요소들이 계속 그 번갈아 가면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동일한 요소를 보통 한 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건 큰 요소에서부터 작은 요소까지 나누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큰 요소는 이 포뮬라라는 그 말로 이제 정의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어떤 유형, 커다란 유형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많은 영화를 보지만은 이야기의 기본 갈등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가 보통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과거의 경험 속에서 많은 영화를 본 과거의 경험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 조그만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서스펜스들이 담겨지지만 거기에 놀라지 않죠. 그리고 계속 그 서스펜스가 어디까지 자기를 끌고 갈 것인가를 계속 기대하다가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도 다 압니다. 다 알면서도 뻔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끝까지 보는 그러한 어떤 그 영화적인 습관을 갖게 되죠. 예를 들면 톰 크루즈가 주연한 야망의 함정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공경에 처한 그런 주인공의 운명은 이미 초반부 한 3분의 1 내지 뭐 그 정도 지나면서 거의 다 관객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운명은 이미 예정된 것인데 그가 입사한 회사는 그 영화에서 보면 마피아의 소굴이고 발을 빼려고 하면 그는 암살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죠. 그리고 집과 재산과 아내 모든 것이 그의 행동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오는 회사 내부의 요원과 계속 막다른 골목길이 그 앞에 전개됩니다. 관객들은 이제 주인공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느냐 하는 것이 그 영화에서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그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그 영화 속에서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 영화의 그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이제 천정 예를 들면 한 장면을 보면 천정에 그 숨어 있고 밑에는 그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가방이 놓여 있고 피가 위에서 떨어집니다. 이런 그 긴박감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총을 든 악당이 그걸 눈치챕니다. 이제 관객은 꼼짝없이 그가 죽었다는 걸 알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그는 어떻게든지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기대합니다. 결과는 사실 너무 뻔한 거죠. 근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그 방법, 그것이 이 영화를 재밌게 만든 요소죠. 이야기가 그렇게 살아남으로써 이제 바뀌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또 전개됩니다. 관객은 그 기대감을 이제 충족을 한과 동시에 또 다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서 또 다른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만약에 그 영화에서 거기서 주인공이 죽었다면은 뭐 너무나 당황하겠죠. 주인공이 중간에서 죽는다는 그런 영화를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보아온 어떤 공식에 의하면 반드시 살아난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어떤 그러한 그 공식의 장르라는 것에는 항상 그 장르 영화에는 항상 그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화 그 결혼 이야기를 보면요. 이 영화는 그 굉장히 가벼운 코미디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진지한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 이후에 날카로운 신경전이나 싸움 그리고 결혼 이후에 어떻게 그 되는가 하는 신세대 부부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영화는 항상 처음에 그 아주 가볍고 즐겁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무겁고 진지함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볍고 즐겁게 시작하면서 경쾌한 아주 리드미컬한 그런 출발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심각하게 되고 바로 그러한 기대감을 관객이 갖고 있죠. 이미 굉장히 이제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예상대로 심각해지고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풀리느냐 하는 것도 관객이 기대하는데 그것을 또 충족시켜가면서 영화가 어떤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그 관객의 기대감, 예상감 이런 것을 충족시키면서 그것을 이 하나의 장르 안에서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이야기의 단위들 이런 것이 커다란 그 공통되는 커다란 이야기인 포뮬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면서 관객을 편안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갖게 하고 기대감을 또 깨는가 하면 다시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악을 한 곡 듣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요소들을 또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악은 영화 야망의 함정 중에서 메인 타이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영화음악 겨울방학 특강 그 첫 번째 시간인 정재형의 영화 읽기, 영화 장르의 이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그 두 번째 요소로서 그 컨벤션, 관습이란 뜻의 그 컨벤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포뮬러하고는 좀 다르게 그보다는 좀 더 작은 단위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어떤 진행 방향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그 단일한 사건들을 말합니다. 이 컨벤션은 개별 장르, 어떤 장르 속에서 영상화된 사건 단위인데요. 예를 들면 서부극에서 꼭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결투 장면이라든지 또 뮤지컬 같은 데서는 사랑하는 남녀의 춤추는 장면, 꼭 사랑의 어떤 고백이라든지 그런 그 장면을 꼭 춤추는 장면으로 처리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뮤지컬을 볼 때 항상 나타나는 건데 다른 장르에서 또 그러한 그 소위 컨벤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항상 있습니다. 볼프강 페터슨 감독의 그 긴박감 넘치는 드릴러물 사선에서를 보면은 이 클라이맥스 장면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대통령 경호원과 그를 집요하게 추적해온 악당과의 그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 거죠. 이런 그 액션 영화에서 꼭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처리해야만 하는 것은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엘리베이터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어떤 구조물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바로 그것이 다른 어떤 액션물에서도 꼭 이렇게 어떤 대결 장면을 긴박감 있게 처리하듯이 여기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도 없이 격투를 벌이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와 떨어지면은 추락하고 마는 그런 긴박감이 그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클리프행어라는 그 액션 영화에도 마찬가지죠. 그 맨 오프닝 장면에 보면은 이 추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긴박감 있는 장면인데 그것이 영화를 보다 보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쯤에 반복이 되면서 손끝과 로프줄에 매달린 애인을 구조해내는 장면을 완벽하게 연출해내고 있죠. 세 번째 아주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코노그래피라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말로 영상 혹은 닮은꼴이라는 뜻의 아이콘에서 따온 그런 말인데요. 장르 영화에서 제일 작은 단위죠. 이 아주 그 의상이라든지 연기자의 그 몸짓이라든지 어떤 대도구라든지 소도구 또 어떤 특정한 지역 또는 어떤 특정한 건물 뭐 이런 세분화된 요소를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한 장르에 있어서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미장센이란 말로 또 그 달리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의 움직임이라든지 조명, 앵글, 프레임의 작용, 인물의 어떤 성격, 유형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이 아이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부극 장르를 보면은 보안관이라든지 악당, 전설적인 총잡이, 여자, 인디안 이런 인물 유형이 항상 고정적으로 나와 있죠. 이들이 빠지면은 서부극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관의 역할이다 그러면은 법을 수호하고 정의롭고 선량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인물형이어야 합니다. 악당은 반대로 법을 무시하고 약탈을 일삼는 그런 인물이어야 하고 전설적인 총잡이는 상당히 신화적으로 역할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사실 일을 해결한 다음에는 그 마을에 머물지 않고 또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시엔이라는 영화를 가장 그 대표적인 이미지로 꼽는데요. 그런 초인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또 서북에서 여자는 굉장히 순박하지만 또 행동은 굉장히 거친 그런 저항적인 여성으로 나타납니다. 서북의 주인공은 보통 보안관 아니면 이런 전설적인 총잡이가 하게 되어 있고 여자는 주인공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인공에 의해서 그런 거친 반항적인 행동이 양순하게 다스려지는 그런 성격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디안은 굉장히 야만인으로 묘사되죠. 그리고 짐승 소리를 내고 무슨 그 이상한 짐승 소리를 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영화 속에서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선량한 백인 주민을 습격하고 껍질을 벗기는 등의 어떤 잔혹한 그런 행위를 일삼는 게 인디안의 일입니다. 이들을 묘사하는 그러한 그 촬영 기법도 다른 장르와는 다르죠. 넓고 긴 평원의 롱쇼트를 많이 사용하고 달리는 역마차, 그리고 인디안은 반드시 숨었다가 습격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병대와 마주 서가지고 서로 대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등장하지 않고 항상 인디안은 습격을 하죠. 게릴라 전법을 쓰면서. 그리고 원형으로 둘러싸서 백인들을 살육하는 그런 장면이 꼭 나오고, 화살에 맞아 죽는 백인의 처참한 모습은 항상 위에서 하이앵글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관객의 그렇게 함으로써 관객의 동정심을 유발하죠. 백인이 죽는 모습은. 그리고 창으로 찌르는 인디안의 모습은 보통 카메라를 밑에서 로우 앵글로 잡음으로써 잔악함, 공포감을 더 강조합니다. 이런 그 카메라의 그 작용, 이런 것들이 서북을 볼 때마다 항상 인디안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을 우리의 그 뇌리 속에 각인시켜온 그런 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콘의 작용이죠. 그래서 서북에서는 항상 그 등장하는 말이라든지 총, 역마차, 술집, 또 마을, 평원, 열차 이런 이미지가 서부국은 항상 저런 것이 나와야 된다, 서부국답다 하는 것으로 그 만들어주는 그런 그 아이콘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같은 서부국 장르에서 계속 반복되죠. 하지만 다른 장르로 가면은 그 요소는 또 다르게 바뀝니다. 같은 여자라도 깽영화, 또 암흑가 영화, 필름 누아라는 그 말로 불리죠. 암흑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여자는 또 다른 의미의 아이콘으로 작용합니다. 깽 영화에서 주인공은 악이 이 깽이고 여자는 그 조직의 일원으로 등장합니다. 그 여자는 굉장히 악마와 같은 여자, 또는 유혹하는 여자, 그리고 범죄의 그 이면에 배후에 있는 그런 미스테리 여자, 범죄를 유발시킨 여자죠. 그리고 그녀는 깽 두목의 곁에서 정부로 있다가 결국 깽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요사스러운 여자로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형사물에서도 조금 변형돼서 여자의 대상이 악당이 아니고 이제 주인공은 형사죠. 그 형사와 여자는 사랑에 빠지지만은 형사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미스테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반드시 한 명의 여자만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유형에 속하는 여자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장르의 원칙이란 것이 조금씩 변형되어 나타난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아이콘의 요소가 어떤 이제 영화를 그 장르, 서부극이면 서부극답게, 깽영화는 깽영화답게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고전적인 한 1960년대 이전까지 고전적인 장르의 중심적인 어떤 그 반복되는 요소로 작용하다가 한 70년대 이후로 조금씩 그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장르가 이런 그 아이콘도 변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컨벤션이나 포뮬러 이런 내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늑대들과의 춤이라든지 이런 또는 70년대 나왔던 작은 건이라든지 이런 서북에서는 인디안을 꼭 위협적인 존재로만 묘사하지 않는 다른 이제 주인공을 좀 역할을 변화시킨다든지 바꾼다든지 하는 측면으로 좀 수정주의 역사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장르도 변화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르의 변화가 이제 시대의 그 변화를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서 서북이 유행할 때가 있고, 그리고 소멸됐고, 지금의 시대는 이제 서북이 소멸된 시대로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클리프행어 중에서 테마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M 영화 음악이 마련한 겨울방학 특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재형의 영화 읽기, 영화 장르에 이해 계속 이어집니다. 네, 장르 영화를 세밀히 들여다보면요, 그 표면적인 구조 이면에 무의식의 공포와 욕망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르 영화 감독들은 관객의 억압된 공포나 욕망을 의도적으로 묘사하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대중의 그 기호를 고려하면서 합니다. 이들 영화들을 그저 단순히 오락물이나 흥미를 위한 그 현실 도피물이라고만 그 몰아붙일 수는 없죠. 장르 영화는 어디까지나 그 대중의 기본 그 정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장르 영화가 바로 그런 대중의 기본 정서를 따르는 면에서 대중들이 관념으로 갖고 있는 그런 신화나 전설, 민담의 구조하고 아주 그 흡사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신화와 민담이야말로 바로 그 개인의 꿈을 집단의 어떤 꿈으로 변형시키는 그런 전승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현실의 문제가 제시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신화고 민담이죠. 신화와 장르 영화의 유사점은 우선 신화의 주인공과 그들이 펼치는 과정이 장르 영화의 주인공과 그들의 이야기와 아주 그 흡사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서구의 신화적인 영웅인 헤라클레스라든지 유리시즈, 제이슨 이런 모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고 또 동양의 사망오제라든지 백이숙제, 이태백, 장자, 노자 이런 여러 동양의 이야기도 많이 상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웅 이야기나 일화는 우리가 홍콩 SF 영화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천녀유언이라든지 동방불패 이런 영화 속에서 보듯이 굉장히 신화적인 시간 공간에서 전개되는 그런 영화들이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는 신화적인 시간 공간이 배제되고 현실 우리의 일상 현실 속에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예를 들면은 가슴 달린 남자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여자 주인공은 직장에서 성차별을 느낀 나머지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그리고 주변을 속입니다. 그녀의 그 별난 행동은 굉장히 허황되지만은 어떤 대표성을 띠는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여자는 모험을 벌이는 그런 신화 속의 영웅 같은 존재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변장수이 탄로나지 않기 위한 여러 난관을 잘 극복해냅니다. 마치 헤라클레스가 그런 난관을 극복해내듯이 그러다가 결국 남자 동료 사원과의 사랑에 빠짐으로써 인간적인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신화를 영화하는 데 있어서 장르 영화는 마치 그 하나의 그 어떤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 제전을 벌이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관객은 거기서 관객은 종교의 집회나 스포츠 관람처럼 아주 주기적으로 사회적 종교적 의식을 수행하듯이 영화 관람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죠. 신화라는 것은 과거지향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에 흔히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화는 또한 단순하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그런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빛과 어둠 또는 선과 악, 남성과 여성 이러한 이분법이 작용하는데 장르 영화에서도 아주 단순한 그런 형식이 존재하죠. 주인공과 악당의 플롯을 형성한다든지 하는 점입니다. 흔히 그 코미디, 멜로드라마는 바로 그 신구세대의 대립이라든지 이성과 감성의 갈등, 남자와 여자의 대립 이런 것을 담습니다. 얼마 전에 많이 유행했던 신세대 영화들, 뭐 결혼 이야기, 그 여자, 그 남자, 아래층 여자, 위층 남자, 가슴 달린 남자, 사랑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 이런 제목들을 보면은 그 영화가 어떤 갈등을 담고 있는가 하는 걸 벌써 다 알 수 있죠. 바로 단적으로 그 신화적인 그런 이분법적인 세계에서 그 영화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제인 캠피언의 피아노라는 영화를 보면 그 멜로드라마가 갖고 있는 기본 갈등인 남자와 여자의 갈등 그리고 이성과 감성의 그런 대립을 담고 있습니다. 서부극 액션물, 드릴러 장르, SF 장르 이런 데에서는 흔히 선과 악, 또 법과 무질서, 문명과 야만 중심과 주변부와의 그런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우리 인간은 사악한 공룡과의 싸움에서 이 법과 무질서의 개념 그리고 문명과 야망, 야만, 선과 악 이런 대립을 경험하게 되고 중심인 인간과 그 주변부인 짐승 간의 그런 경계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신화는 숭배자에게 일시적인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평안감을 가져다주는 목적을 갖고 있죠. 신화는 그만큼 기능적인 것입니다. 즉 개인적인 공포나 강박 관념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하죠. 신화가 장르 영화 역시 그와 유사한 목적을 갖습니다. 장르 영화는 현실 세계에 남겨진 여러 문제들을 일시적으로 해결합니다. 또한 장르 영화는 개인이 갖고 있는 공포적인 감정을 마치 종교의 주술사가 마술을 걸듯이 기존 사회의 통념에 귀속시킴으로써 자 빨간불이다 그럼 건너지 말아라 파란불 건너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통념을 이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 보통 안전하게 사람을 갈등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죠. 이러한 해결 방식은 사실 현실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고 굉장히 신화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자라는 영화를 한번 그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누명을 쓰고 법에 의해서 쫓겨다니죠. 그리고 정말 과거의 영웅들처럼 한 개인이 어떤 평범한 개인이 아주 엄청난 초인적인 모험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에 의해서 이 현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법의 부조리함 이런 것들이 고발되죠. 경찰이라든지 법이 정말 필요 없다. 한 개인이 이렇게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법은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시각, 역사관 이런 것들을 그 영화가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영화가 1차원적인 차원에서 2차원 어떤 고급의 차원으로 이제 증폭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얘기하는 그런 그 어떤 계급적인 속성, 인종적인 측면, 또 남녀의 성적 견해 차 이런 것들을 한 영화 속에서 보편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어떤 한계를 갖게 되냐면 이제 그러한 그 신화적인 세계에서 머물게 됨으로써 달리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달리 어떤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차단하고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이 어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해결 방식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방식을 유도하게끔 하는 어떤 초인적인 그런 주인공에 의해서 해결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의 아주 그 현실적으로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상식 범주에서 그 문제를 해 나간다는 그런 영화적인 해결 방식이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장르 영화가 갖고 있는 신화적인 해결 방식 또 신화적인 구성 이런 거에서의 어떤 한계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영화들도 많이 있죠. 그럼 그렇지 않은 영화들은 다른 해결 방식을 갖는다든지 또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애매모호한 결말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관객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은 관객은 조금 불편함을 느끼죠. 그리고 당황감을 느낀다든지 그러나 많은 그 대신에 많은 그 다양한 사고 방식을 갖게 됩니다. 다양한 그 해결 방식에 대한 그런 그 사고의 유연함을 갖게 되고 어떤 하나에 의해서 딱 공식화된 그런 결론이 아닌 사고의 유연성을 갖게 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고전 장르와 현대 장르가 갖고 있는 그 이야기 해결 방식 그리고 그것이 지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은 이런 영화 저런 영화를 통해서 영화가 어떻게 그 신화적인 세계를 구현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한계를 가지며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그 해결 방식을 찾아 나가는가 하는 것이 현대 영화를 보는 하나의 그 흥미거리에 속하기도 합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더 듣죠. 영화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영화음악 겨울방학 특강 정재영의 영화 읽기 영화 장르의 이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그 장르 영화가 이렇게 발전해오면서 사회의 변화와 어떤 그 함수 관계를 갖느냐 이런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르 영화는 단순히 오락적인 상품이 아니고 그 문화가 변화해가는 그런 어떤 그 척도가 됩니다. 관객은 한 특정 장르의 이 진화를 보게 되면서 그 변화 속에서 반영된 사회 가치관의 그 변화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장르 영화를 본다는 것은 그에 따라서 대중의 흐름을 감지한다는 그런 측면도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나 무의식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장르가 왜 한동안 나타나지 않고 잠잠해 있는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영화사 초기에서부터 굉장히 대중적 인기를 모았던 그런 서부극 같은 대중 장르가 80년대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뭐 한두 편 이렇게 몇 편이 있는 존재하는 것은 그것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미 소멸됐다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몇 편 정도 나와 있는 건 보통 유행한다는 것은 뭐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30년대 뮤지컬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70년대 이후에 뮤지컬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멸됐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50년대 유행하던 SF가 60년대 이후에 소멸되었다가 80년대 이후에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가 바로 그 사회의 가치관을 담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본다는 것은 바로 문화적인 사회적인 변화의 추이를 동시에 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오락적인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 유행이라는 것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되짚어보고 삶의 어떤 성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를 통해서. 자, 이 영화가 굉장히 그 현대 영화에 들어와서 이 복잡하게 됩니다. 그것은 장르적인 측면에서 복잡해졌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영화가 우리가 보통 패러디란 말을 씁니다만은 이 현대 영화에 들어오면서 장르의 패러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홍콩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그 미국의 그 스타워즈 이후에 그 대중적인 장르 SF 장르를 거의 패러디화 시켜가지고 액션, 모험, 코미디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중 장르를 거의 모방합니다. 서극 또는 정소동이 만든 그런 무협 영화 이런 것은 중국의 전설 민담을 SF 영화 장르에 혼합시킨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오우삼이 만든 액션 영화들 이런 그 홍콩 누아르라고 얘기하는 그런 액션물은 30년대 미국에서 유행하던 깽 영화 이런 암흑과 영화를 현대적으로 홍콩 스타일로 다시 부활시킨 것이죠. 그리고 성룡, 홍금보, 허시, 허브라더스, 허시 형제가 만든 그런 홍콩 코미디들은 이런 경찰 드라마들은 또한 그 미국에서 유행하던 그런 경찰 수사극 이런 장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장르 영화는 이런 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가 운명의 격변에 휘말릴 때는 오히려 거꾸로 현실 도피적인 그런 환상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그 사회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응답을 하지만 바로 현실 도피적인 그런 드라마가 아주 그 사회 격변기에 처할 때는 오히려 나타납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에는 아주 환상적인 그런 뮤지컬이 대유행이었고 홍콩만 해도 1997년 홍콩의 그 중국 반환으로 인해서 홍콩 사회가 불안감과 혼란이 점차 대중들한테 가중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홍콩 무협 영화는 상당히 그 증폭했습니다. 기술이라든지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오락화되고 많은 대중성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대 유신 독재 정권의 밑에서 우리가 많이 그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영화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현실 도피적인 청소년 하이틴물, 호스테스 에로물, 또 사극, 반공개몽 전쟁 영화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장르가 사회에 대해서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응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화를 꼼꼼히 보기 위해서는. 장르 아까 그 패러디란 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현대 마지막으로 현대 영화의 그 영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결론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미학적인 용어입니다. 현대 영화 장르는 어떤 특성을 갖게 되냐면 지나온 여러 영화의 장르를 스스로 탐구하는 그런 접근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접근법이죠. 영화 장르는 크게 둘로 분류되는데 고전적인 양식과 규범에 충실한 그런 고전적인 장르. 아까 쭉 세 가지의 그 요소를 말씀드렸죠. 내적인 요소. 그러한 그 규범에 충실한 고전적인 장르가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고전적인 장르의 여러 형태를 반복 답습하면서도 또는 그 장르 간의 어떤 경계를 넘나드는 모방을 하는 그런 패러디의 형태를 보이는 현대적 장르가 있습니다. 현대적 영화 기법인 패러디란 말은 원래 코미디에서 출발한 말입니다. 위대한 걸작이라든지 유명한 작품을 모방하되 그 훌륭한 지위를 깎아버림으로써 굉장히 천하게 만들어버리면서 오는 그런 코믹한 풍자적인 그 희극성, 이것을 패러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모나리자 그림에다가 유명한 모나리자 그림에다가 코수염을 붙인다든지 하는 식의 그 코믹한 그런 방식이죠. 이런 것이 현대 영화에 와서는 낡은 의미를 새롭게 주관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넓게 말해서 패러디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코미디뿐만이 아니고 현대 영화의 이 장르는 반드시 코미디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패러디적인 파괴를 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영화로 만들어냅니다. 재구축을 하게 되죠. 패러디는 다시 말하면 창조적인 모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러디 영화를 보통 이 창조적인 모방에 근거를 두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 표절이라는 말로 또 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창조적 모방과 표절의 차이를 분석해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섬세한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사실 그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현대 영화의 모습이 그만큼 복잡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SF 영화의 걸작인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가 패러디적인 그런 그 창조적인 모방을 하고 있다 하는 측면을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SF가 아니죠.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은 암흑과 영화의 형사 드릴러 물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스타일이 영화의 그 소재라든지 이런 스타일 그 영상적인 그 측면 아이콘에 관한 측면이라 이런 것은 SF를 따라가지만 이 인물이 엮어나가는 그러한 이야기 방식 소위 그 포뮬러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것은 과거의 암흑과 영화 필름 누아 또 형사 드릴러물에서 반복된 그러한 그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또 테리 길리엄 감독이 만든 브라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뭐 여인의 음모라는 이름으로 비디오로 나와 있습니다. 엉뚱한 제목으로. 근데 이 브라질이라는 영화는 종래의 그 SF가 갖고 있는 SF가 상당히 현실 도피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있죠. 가상의 시간 공간 역사성이 탈피되어 있고 그런 SF가 갖고 가는 보통의 그 상식적인 그런 환상성 이런 것을 탈피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인간의 실존 문제를 제3세계 독재 국가인 브라질의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Back to the Future라는 말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미래의 SF지만은 사실은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아주 실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선가 어느 독재 국가에선가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일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태리 길리엄에 의하면 미래의 세계라는 것은 인권이 말살되는 독재와의 투쟁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무서운 세상이다. 이러한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죠. 이러한 주관적인 견해를 통해서 SF가 달리 보입니다. 과거의 영화와는 달리 보이고 이런 주관적인 어떤 해석에 의해서 장르는 SF 장르는 계속 새롭게 생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가 이 장르라는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영화가 끊임없이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측면을 우리가 이 장르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화라는 것은 어떤 스튜디오 제작자에 의해서 어떤 스튜디오와 거대한 자본과 기술에 의해서 아주 기계적으로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듯이 만들어지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한 작품 한 작품이 그냥 소비되는 영화는 저절로 그 의미가 없이 사라져버리고 어떤 그 창조자에 의해서 새롭게 변형 창조됨으로써 영화가 살아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르가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영화라는 것이 우리 인류가 존속하는 한 이거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자의 머릿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라는 이름으로 계속 우리 관객과 같이 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장르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주 쉽게 그냥 복잡하지 않게 상식적인 기준에서 영화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 하는 측면으로 쉽게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영 교수님의 영화 읽기, 영화 장르의 이해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이드 러너의 러브 테마 들으면서요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영화평론가 김소용 씨가 나와서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